속에 빛나던 우주 꽃처럼 날 향해 쏟아진 말들 따뜻하게 잡아준 두 손과 우리만 살던 세계 속에서 한 줌에 쥐어질 기억 웃으며 매일을 추억해 시간에 맘이 무뎌질 거라 서로를 위해 발을 돌려도 아픈 건 나뿐이야 괜찮아 보이겠지만 나는 쉽지 않아 내 맘은 장식이었냐 내 가슴 속에 많은 별 아프게 빛나는 별 하나 찾고 싶지 않지만 꺼지길 바라지는 않아 햇살이 우리 밝게 비쳤고 높았던 하늘에 눈물 한 방울 친구들이 위로해 난 슬프지 않은 것 같아 약속한 겨울바다와 꺼지지 않는 초 하나 버리지 못하는 모든 걸 난 미소 짓게 만들고 있어 꺼지길 바라진 않아 yeah, yeah, yeah. Oh, 내 맘은 장식이 아니야 내일은 나를 사랑이여 안녕 이제는 보내 안녕 안녕 안녕 내 맘이야